사랑에 대하여 그때 알미트라가 말했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순간 정적이 사람들을 감쌌다. 이윽고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이 그대들을 손짓해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의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 안으면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하면 그를 믿으십시오. 비록 그의 목소리가 북풍의 정원을 휩쓸어 폐허로 만들 듯 그대들의 꿈을 산산히 부숴버릴지라도 사랑은 그대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지만 고통의 가시관을 씌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자라게 하지만 그대들의 가지를 쳐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의 꼭대기로 올라가 햇살을 받으며 하늘거리는 그대들의 가장 연한 가지를 어루만져주지만 그대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뽑힐 정도로 뿌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단을 거두듯이 그대들을 자신에게로 거두어드립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타작하여 알몸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기질하여 그대들을 싸고 있던 껍질을 날려보냅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갈아 흰 가루로 만듭니다. 사랑은 그대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러 반죽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성스러운 불에 그대들을 올려놓아 신의 성스러운 향연에 쓸 성스러운 빵이 되도록 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일을 그대들에게 행하는 것은 그대들이 자신의 가슴의 비밀을 알고 그 알므로 인해 그대들을 위대한 생명의 가슴 한 부분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만약 두려워하면서 사랑이 평온하고 즐겁기만을 바란다면 차라리 껍질로 그대들의 알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을 떠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계절 없는 세상, 웃는다 해도 실컷 웃을 수 없고 운다 해도 모든 눈물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사랑은 그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그대들은 신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신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하십시오. 또한 그대들이 사랑의 길을 지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사랑의 길을 갈 준비가 되면 사랑이 그대의 길을 지시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활짝 피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욕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사랑하면서 또 다른 욕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 이런 것이 그대들의 욕망이 되게 하십시오. 얼음이 녹아서 밤을 향해 노래하며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되기를, 너무 사랑하여 그리움의 고통을 알게 되기를, 그대들의 사랑으로 스스로 상처받게 되기를, 그리하여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피 흘리게 되기를, 새벽엔 날개 달린 가슴으로 일어나 또 하루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주어졌음을 고마워하기를, 한낮엔 쉬면서 사랑의 환희를 음미하게 되기를, 저녁엔 고마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슴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잠들게 되기를. 일에 대하여. 그러자 농부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일을 함으로써 대지와 또한 대지의 영혼과 발맞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계절의 이방인이 되고 무한을 향해 장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종하며 행진하는 생명의 행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대들이 일할 때 그대들은 하나의 플루트, 그 심장 속으로 지나가는 시간의 속삭임이 음악으로 변하는 하나의 플루트가 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소리 나지 않는 벙어리 갈대피리가 되려는 사람이 그대들 중에 있나요? 그대들은 일은 저주요, 노동은 불행이라는 말을 늘 들었지요. 그러나 저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일할 때 대지의 가장 깊은 꿈의 한 부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 꿈이 처음 잉태될 때부터 그대들의 몫으로 남겨진 그 한 부분을. 또한 힘써 일을 함으로써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힘써 일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사랑하게 됨으로써만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그러나 만약 일하는 것이 힘겨워 태어남을 고통이라 부르고 육체를 부양하는 것을 이마에 쓰인 저주라고 한다면 저는 그대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만이 그 저주를 씻어줄 것이라고. 그대들은 또한 인생살이가 어둠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요. 그리고 그대들이 지쳤을 때는 지친 자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들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충동이 없는 삶이 참으로 어둠이고 모든 충동은 앎이 없으면 장님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앎은 일하는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익하고 모든 일은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다고. 그리고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할 때 그대들 자신을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신께 묻는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대들이 사랑하는 이가 그 천으로 옷을 지어 입을 것처럼 그대들의 마음에서 자아낸 실로 천을 짜는 것. 그것은 그대들이 사랑하는 이가 그 집에 살 것처럼 애정으로 집을 짓는 것. 그것은 그대들이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을 것처럼 조심스럽게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그것은 그대들이 만드는 모든 것 속에 그대들의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그대들이 일할 때 은총 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그대의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것. 저는 그대들이 가끔 잠꼬대하듯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리석 일을 하는 사람, 돌 속에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찾아내는 사람이 밭에서 쟁기질하는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고. 또한 무지개를 잡아 옷감 위에 사람 모양을 수놓는 사람이 우리 발이 신을 신발 만드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잠꼬대가 아니라 한낮에 활짝 깬 정신으로 말하건대 바람은 거대한 참나무라고 해서 가장 작은 플리팩에 속삭이는 것보다 더 상냥하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를 더 감미로운 노래로 만드는 사람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은 사랑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할 수 없고 다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일을 버리고 사원 문 앞에 앉아서 기쁨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사랑 없이 무관심하게 빵을 굽는다면 사람들의 배고픔을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쓴 빵을 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대들이 불평하면서 포도주를 짠다면 그대들의 불평이 포도주 속에서 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대들이 천사처럼 노래할지라도 그 노래 부르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노래가 낮과 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대하여 그러자 한 연설가가 말했다.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저는 성문에서 그리고 그대들의 난로가에서 그대들이 엎드려 자유를 기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노예들이 폭군 앞에서 그가 자기들을 죽일지라도 비굴하게 엎드려 그를 찬양하는 것처럼. 아, 그렇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사원의 작은 숲에서 성체의 포탑 그늘 아래서 그대들 중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마치 멍에와 수갑처럼 차고 있음을. 그래서 제 가슴이 속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마저 그대들을 얽어매는 제가림을 알 때, 그리고 자유를 마치 최후의 목표이자 성취인 듯 말하는 것을 그칠 때라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근심이 없고 밤에 아쉬움이나 슬픔이 없어야 그대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그대들의 삶을 휘감을지라도 훌훌 벗어던지고 얽매임 없이 솟아오를 때 그대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대들이 동틀역에 어슴푸레한 빛으로 한낮에 환한 깨달음이 오지 못하도록 얽매어 놓은 사슬들을 부수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들의 일상을 넘어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고리들이 햇빛에 반짝여 그대들의 눈을 부시게 할지라도, 사실 그대들이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슬입니다. 그대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버리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모두 그대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요? 그대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어떤 부당한 법은 그대들이 스스로 그대들의 이마에 쓴 것입니다. 모든 법전을 불사르고 바닷물을 퍼다 부어 재판관들의 이마를 씻는다고 해도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어떤 폭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들 자신이 그대들의 내면에 세워놓은 그의 권좌를 부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들 자신이 폭정과 통치받는 치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폭군도 그대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대들에게 벗어던지고 싶은 어떤 근심이 있다면 먼저 그 근심은 다른 누가 그대들에게 덮어 씌운 것이 아니라 그대들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대들에게 몰아내고 싶은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먼저 그 두려움의 자리는 그대들이 두려워하는 자의 손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의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대들이 원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것, 추구하는 것과 피하고 싶은 것들이 그대들의 존재 안에서 서로 반쯤 뒤엉킨 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들 안에서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붙어 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림자에 빛이 비쳐 그림자가 점점 엷어져 사라지면 그 그림자를 사라지게 한 빛이 또 다른 빛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렇듯 그대들의 자유는 그 족쇄를 풀면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또다시 풀어야 할 족쇄가 됩니다.